퇴근 시간 일산으로 차를 타고 지나갈 때 신호에 걸려서 혼자 노래를 부르네. 마주치지는 않을까 생각하는 건 막연하. 신호에 갇혀서 혼자 노래를 부르네. 두 번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내가 좋아했던 그녀의 뒷모습이 아직도 환상을 만들어요. 이제 다시 기다릴 수가 없는 잠 못 들던 밤에 내리던 사랑 노래 혼자서 조용히 떠올려요. 어떤 사람을 만날까 생각하는 건 과분하. 신호에 갇혀서 혼자 노래를 부르네. 두 번 다시 마주칠 수가 없는 내가 좋아했던 그녀의 뒷모습이 아직도 환상을 만들 기다릴 수가 없는 비 내리던 밤에 내리던 사랑 노래 혼자서 조용히 떠올려요. 처박과 주점에서 흔들렸던 건 까만 안경 밑에 화자가 난 눈이 예뻐서 그날 밤 네 모습만 떠오르다가 한번 보고 싶어서 난 잠 못 들었고 멍한 자취방에서 일어나 보니 창밖은 어두워져 소나기가 내리고 어제 남겨졌던 감정들이 아쉬워서 기타 꺼내서 혼자서 노래 부르던 나.